맞춰볼까 모른 척할까 온종일 울려 대놓고 난 궁금해 표정관리 안돼 너와 있으면 감추려 해도 티가 나 I will always think of you I will always love with you 내 가슴이 너래 너만 원한대 백번 천번 물어봐도 내 맘 아찔아찔하게 아슬아슬하게 손가 살짝 스칠까 숨을 쉴 수 없어 입가에 번지 네 소리 참기 난 너무 나벅차 내 맘 짜릿짜릿하게 찌릿찌릿하게 한순간에 심장 콕 어쩔 수가 없어 온몸에 퍼지는 두근대는 떨림에 멈추고 싶어 내 마음도 흔들려 많이 쳐다보면 장난칠 때면 어쩔 줄 몰라 당황해 I will always think of you I will always love with you 내 가슴이 너래 너만 원한대 백번 천번 물어봐줘 내 맘 아찔아찔하게 아슬아슬하게 두눈 마주칠 때면